Boy Hat Trick. Yeah. 아마 이건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야. 누명 나오고 전부 내 이야기만 하던 듯 featuring 세션 후에 피곤해 쩔어 핸들 잡고 녹사평을 대충 지나가다 신호에 걸렸었는데 갑자기 창문에 낙낙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보니 웬일 청순해 보이는 여인이 태워달래 대박 건순해 옆자리에 앉히고 보니 쩔었을 냄새 얼굴엔 100% 나 잡아 잡수 없고 매 그린 situation 동네가 어디신지 묻는데 울면서 품에 안겨왔네 저기 운전 중에 이러시면 내 입술을 그냥 먹는데 고뱅이 중 상급 고뱅이 완전 thank you 지나 이런 애들이면 they can always take a free ride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 How much you got to go by Baby baby Tonight I'll be your lady lady 자동차가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Sugar daddy, can I enjoy my free ride?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앞에 치니까 나는 참 쓰고서 무조건 올라타는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모르지만 It ain't like that 뭐라고 숨을 고르지 나 허러가시 차쉽게 오르지 마 헤어지는 시간이 쉽지 않을 거야 이야기 위서 나를 더 원할 거야 지금은 진심 you will like it my free ride 기분이 약간 조금 술에 취한 내 눈을 바라봐 조금 맞다가워 봐 네 눈앞에 있는 사람 난 나를 쳐다봐봐 마치 안들란 사람처럼 입술 네 눈을 모습 나도 모르게 내게 키스 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갖고 갔다며 이목을 하고 감싸고 그건 알고 있지 나도 모르게 사랑해 번쩍 알고 있네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 다른 마음이 숨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많이 까만 그런 밤이에요 진짜야 웃지마 I'm innocent man 난 이 밤처럼 맘이 한식 꺼매네 오히려 그쪽이 더 여우의 숨이 짙어서 가볼래 나라 한강 river 이 보기나 다른데 보지마 깨끗한 척하며 다리를 꼬지마 Oh shit I'm afraid to the God baby 헛벅신 허리 가슴이 빡세네 Oh shit I'm afraid to the God again 이따 너랑 우리 집 앞에 차례게 Message 하이꺼 향가자이까 이꺼 오늘 이 만남의 제목은 Psycho 나랑 갈래 말래 말해 빨리 just say your name And keep on riding girl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 Baby can I eat you my free ride Baby I can't speak a free ride Baby 나를 사랑한다는 마 믿어도 되겠니 지금은 멈추지 마